아르사트는 좀 이들 비리토니아 리드라스티시아스테 손군 야말 함사주라 미나 셔를 할리 훈련드르니 수라탈 마루샤릴 모하타람 완나시라토 마카라타나 카수와 투스니 알 아도마티 변환 알 이스물 아딤 알 가에두 김종훈